Hi guys. Right after the concert, I'm about to die. 목이 좀다 갔습니다. 한국이 몇 시지, 지금? 한국이 지금. 아니, 요새는 뭐 영통을 이렇게 세로로 한다면서요? 한국 오후 3시 40분. 이제 학교할 시간이네, 학생들.